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5장 22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어떤 말을 듣고 온 걸까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가 들은 말이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을 말합니다. 바로가 그 이집트인 반장들을 세워서 그 노예들을 관리하죠. 노예들을 관리하는데 노예들 가운데 이그 히브리인 작업 반장들을 세워서 또 그들을 통해서 노예들을 관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민족의 히브리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라라는 사명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감히 바로 왕, 당시의 대제국의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대제국의 왕이 어디 저 노예, 지금 자신이 부리고 있는 노예, 뭐 대표라고 하는지 어떤 두 사람이 와서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말로 들렸겠습니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훨씬 더 가중된 그런 학대를 그들에게 베풀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가중된 부담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을 제공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모세를 향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22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22절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합니다. 주님께 돌아와 호소해요.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초반부입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탄원합니까? 주님, 어찌해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을 말한 뒤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 바로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듯이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바로가 호락호락 받아들일 리는 없다고는 다 예상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정작 바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는 예상했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더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따져들듯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히브리인들과 모세와 아론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국에 같은 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당장에 지금 부담이 생기고 당장에 고통이 뒤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론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가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모세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고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어김없이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시험이 찾아올까요? 지도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요.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작업 반장들에게 찾아오고 아니 그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 원망과 시험이 찾아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거부했어요.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능력까지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바로 앞에 섰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앞에 전달했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모세가 그런 것처럼 사회는 그렇대요. 교회가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요 2명은 추종하고 따르고 6명은 무관심하고 2명은 반대한대요. 강하게.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두 명은 막 따르고 좋아하고 여섯 명은 그냥 무관심하고 두 명은 반대하고 적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니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그런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탄하게 풀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걸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도 은혜 받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순종할 때 생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아멘하고 그래서 힘이 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으면 감사하고 복된 교회겠지요. 그런데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수의 교인들이 당장에 생기는 불편함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지도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탓하는 분위기가 많은 교회라면 평안할 수 없을 겁니다. 성장하기 어렵겠지요. 모세처럼 원망이 절로 나올 겁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어찌하여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왜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세요? 왜 저를 보내셨어요? 아무리 모세 같은 지도자라도요, 이런 원망은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세에게 주목해야 할 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말을 듣고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주님께 돌아와 호소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 모세는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 원망을 그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쏟아놓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교회 지도자들은 이 점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 모세의 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그냥 막 내놓는 것 같은 그런 표현 같지만, 사실은요, 이 모세의 원망은 사실은 원망 중에서도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근거에서 탄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3절. 뭐라 그럽니까? 23절.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을 원망합니까?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은 나는 주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창세기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구속주, 출애굽기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무리 모세라도 어찌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걸 그냥 무조건 당돌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의 말에는요, 뭘 몰라서 철없는 아이가 그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내뱉듯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 탄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대로 바로에게 모세가 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 말씀과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모세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는 겁니다. 물론 모세의 눈앞에는요, 당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저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당장 그 문제가 성취될 것 같지 않아요. 백성들의 괴로움만 더 가중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뭘 근거해서요?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이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이런 겁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작은 도약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돌 하나하나 얹어놓는 거예요. 마치 그 큰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는 쫙 갈라져서 가면 좋겠지만 하나하나 돌을 놓으면서 징검다리 건너듯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로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어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은 뭐예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라고요? 그때 우리 지도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뭐라고요?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서 탄원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의 세력이지 우리끼리 서로 적이 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땅은 저 해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고 우리 교회고 우리 구역이고 또 우리 전도회입니다. 우리 권사회고 우리 안수집사회고 우리 당회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밖에 우리 지도자들이 취해야 할 다른 자세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인 우리 교회가 이 땅인 우리 마을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또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그 서원의 장본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세요. 6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이런 원망과 탄원이 그저 철없는 아이의 그런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응하세요. 6장 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응답하심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탄원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봐라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미 끝난 게임이다. 지금 이게 6장 1절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쫓다시피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개되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인 겁니다. 한마디로 게임은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부터 끝난 게임이라는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센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같은 표현을 두 번 쓰긴 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밀려서. 당시에 제국의 가장 센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왕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센 뭐 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지금도 이란과 미국에서 막 전쟁이 뭐 일촉즉발이고 막 미사일 쏴대고 그러잖아요. 서로 위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가장 센 사람이 당시에는 바로였습니다. 애굽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세상의 강력한 군대와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해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쫓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그걸 말씀하시면서 바로는 이제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지금 잠시 잠깐 받는 원망과 괴로움, 그게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맞닥뜨린 영적 전투의 본말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아니, 바로가 강한 손에 밀려서 그 백성을 제발 나가라고 빌다시피 보내줄 것이다. 그 일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이 한마디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6장 이 본문에 나는 주라는 말을 2절에도 하고요. 6절에도 하고요. 8절에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소개했지만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여호와, 나는 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특히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못 보시는 것처럼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원망, 눈에 보이는 괴로움, 그게 우리 싸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그냥 바로에게 노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좌절하고 포기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래서 보다 영광스럽게 더 복된 자리로 도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는 비결이 뭡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따를 때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부담이 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놓기보다 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쏟아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따르려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거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 빠뜨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왜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여행은 바로 이것을 실감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실감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